최근 서울 일대를 점령한 정체불명의 파리 때 일명 러브버그가 화제입니다. 이 러브버그는 왜 이렇게 갑자기 출현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곤충과학 웹툰 작가이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김도윤 작가가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도윤 작가는 곤충과학 웹툰으로 명성을 얻은 갈로아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의 웹툰은 곤충의 생태와 과학적 사실을 흥미롭게 다루며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 작가는 서울대학교 곤충디나믹 개통유전체학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러브버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암수가 짝짓기를 할 때 서로 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컷의 생식기는 집게처럼 생겨 암컷을 붙잡고 있으며 짝짓기가 끝난 후에도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김도윤 작가는 러브버그의 성충 수명이 3일에서 6일로 매우 짧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곤충 중에서도 상당히 짧은 수명에 해당합니다. 러브버그는 두 마리가 붙어 다니며 특히 가슴이 빨간색을 띠고 있어 다른 파리와 쉽게 구별됩니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는 동안에도 수컷이 죽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며 이는 다른 수컷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러브버그는 처음 인천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김도윤 작가는 러브버그가 인천항이나 지하철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 인천 수봉산에서 처음 목격되었고 그 이후로 수도권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러브버그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종이 발견된 바 있어 외래종으로 유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브버그는 자동차에 붙어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며 한국의 러브버그도 비슷한 방식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윤 작가는 러브버그의 최근 급증 이유에 대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성 곤충인 러브버그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래종이 처음 유입되었을 때 천적이나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급격히 번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특히 교통과 물류가 발달해 있어 러브버그가 확산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자연에서 낙엽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역할로 자연의 분해 과정에 기여합니다. 김도윤 작가는 러브버그가 큰 해충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러브버그의 애벌레는 낙엽을 먹고 자라며 이는 자연 분해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충이 대량으로 출몰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김도윤 작가는 러브버그 외에도 최근에 발생한 검털파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검털파리는 러브버그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털파리도 암수 짝짓기를 할 때 서로 붙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러브버그와 마찬가지로 큰 해충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러브버그가 빨간 가슴을 가진 반면 검털파리는 검은색 몸을 가지고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김도윤 작가는 앞으로도 러브버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러브버그의 짝짓기 시간과 생태적 특징을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의 웹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곤충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도윤 작가는 러브버그의 생태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곤충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